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불러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많이 불러보았던 곡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오늘 첫 곡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린이 구원 찬송 들어보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으니, 이 말씀의 가사는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친히 지으셨으니까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요,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서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인 영생은 단순한 뜻의 무미건조한 계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질적으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뜻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짐을 느껴요. 우리 친구들 시간이 지나고 또 그에 따라 점점점 나이도 들고 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날마다 누리게 되길 확신하며 선생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을 이 구원 찬송 들어보고 이어서 반복하는 시간 가져보아요. 아 시간에는 반복을 할 텐데요.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이 네 개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기로 할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도 좋고요. 그럼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이 네 단어를 기억하며 함께 불러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준비됐으면 찬생이가 함께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서 영생을 얻으리. 오 놀라운 그 사랑. 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네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꼭 끼안아주고 또 하트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친구들 잘 보여줬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참 흐뭇해 하실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함께 들어보았던 주를 영접하는 자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가겠습니다. 시간은 말씀 암송 시간인데요. 그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정말 두근두근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에 있는 거예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말씀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 주소만 알려줘도 잘 찾을 수 있죠? 그래요. 선생님 믿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7절 레위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아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또 전달하고 싶으신지 볼게요. 그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네요.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된 생각, 말, 행동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죄된 것으로부터 순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벌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되길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복음성과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 듣고 선교사 이야기 들어볼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원수가 대통령인 국가가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도 국왕이 국가 원수인 경우가 있어요. 캄보디아는 국가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 듣고 다시 올게요. 이번에 캄보디아 세 번째 소식은요, 정치와 선교사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왕국이에요. 왕은 전통적으로 신이자 왕으로 간주하였고, 현재 왕은 군림은 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 입헌 군주제로, 진정한 힘은 별로 없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은 크게 행사할 수 있어요. 캄보디아 헌법에 의해서 왕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수장, 그러니까 정부의 위에 있는 사람이고 국가의 통일과 영원의 상징이에요. 나이 많은 캄보디아인들에게 있어서 군주는 분명한 조직으로 캄보디아 왕족에게 말을 걸 때나 왕실을 말할 때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어휘들이 있어서 아직도 시골에서는 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대요. 우리 선교사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불러모아 어린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교육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이 전도자로서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 외에는 기독교 서점이 없어서 설교와 성경 공부, 전도 자료, 찬송가, 출석부 등 여러 종류의 책을 선교사님이 직접 만들어 많은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책을 만들려면 기도와 헌금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일학교와 교사가 없던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계세요. 와, 우리가 옆에서 멀리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 시간에 캄보디아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도 자료, 찬송가 등 여러 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주 하나님 도와주셔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허드슨 이야기 함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머물고 있던 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허드슨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한다고 믿게 되었나요? 네, 바로 허드슨은 하나님께서 그가 살고 이리해야 할 다른 장소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허드슨이 살 곳을 찾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집을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소녀들의 교실,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식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예배당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사는 중국인 니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니 씨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어느 날 저녁 니 씨가 예배당에 열려진 문으로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군가 그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도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어했던 것을 말하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다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행했던 잘못들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땅에 묻히시고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덧붙였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니 씨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전에는 그러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허드슨이 말씀을 마쳤을 때 니 씨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그 진리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사방을 방황하며 찾아다녔지만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들은 말씀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니 씨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성경 동역자가 되었어요. 와,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났네요. 니 씨가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이 지나서 허드슨에게 선생님이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안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복음을 안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을 허드슨이 들었을 때 허드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허드슨의 나라인 영국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이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올 때 우리 친구도 크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늘 들어볼 찬송은요. 복음 좀 울려라 찬송입니다.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안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오래전이죠. 수백 년쯤? 허드슨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니 씨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수백 년이나요? 당신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이제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러 몇 사람을 보내주셨단 말입니까? 그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의 아버지는 20년 이상 진리를 찾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 선교사들이 왜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요? 허드슨은 니 씨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허드슨에게 수백만의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허드슨은 이미 그들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요. 닝포에서 처음으로 병원을 개설했던 파커 박사가 갑자기 고국 스코틀랜드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을 의사가 없었지요. 파커 박사는 떠나기 전에 허드슨에게 와서 자네가 내 일을 대신 맡아주겠나? 하고 물어보았어요. 뜻밖의 일이라 허드슨은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허드슨은 이 일에 대해 주님과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허락했어요. 파커 박사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한달 동안 줄 봉급 정도만 남겨놓았어요. 이제 이 병원에 있는 60여 명의 환자를 위한 음식과 약값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매일 찾아오는 다른 환자들은요? 정말 또다시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 볼까요? 저희는 찬양 한곡 듣고 다시 올게요. 어린이 구원 찬송, 주를 사랑해. 박사는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한달 동안 줄 봉급 정도만 남겨놓았고, 나머지 60명의 환자들의 음식과 약값을, 이제 어떻게 구해야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옆에서 허드슨을 돕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챙겨줘야 할까요? 허드슨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허드슨은 중국인 직원들을 함께 불렀어요. 다음 달 여러분에게 지불할 돈이 날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기꺼이 믿었어요. 몇몇은 믿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지요. 몇안 되는 직원들로 허드슨은 이 모든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허드슨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왔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울 거예요. 그들은 기쁘게 말했어요. 그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며 잠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선생님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답니다. 우리 허드슨과 다른 중국 동역자들도 부족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 믿었더니 그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고백할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이 시간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마무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